HUBS 7대 기적의 비밀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 중 이상하리만큼 신비하다고 생각되는 건축물 7가지를 정리한 리스트인데요. 6세기경의 인물인 트로넨시스가 그리스 시인 안티파트로스의 기록을 기반으로 취합한 겁니다. 하지만 원조 7대 불가사의 외에도 현세기에 존재하는 경이로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발표되기도 했죠. 한편 중국에선 이를 7대 기적이라고 부른답니다. 7개의 매우 기이한 사적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7대 불가사의에 무슨 건축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건축물의 역사와 건축 과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7대 기적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아홉 번째로 알아볼 곳은 불가사의급 경관을 동반한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는 페루의 옛 잉카 제국 도시의 유적이에요. 험준한 고지대에 위치한 신비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추픽추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마추픽추라는 말은 케추아어로 오래된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케추아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인데 페루에서 많이 쓰였다고 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추픽추는 해발 2437m 위에 위치한 고산 도시입니다. 2437m가 체감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비교군을 제시해드리자면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예요. 세상에, 산도 아니고 작은 도시가 그 위에 있다니 정말 높은 곳에 있네요. 사실 이 정도면 다른 잉카 문명의 유적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편이랍니다. 근처에 안데스 고산 평원이 끝나는 지점에도 도시가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마추픽추보다 약 1000m 정도 더 높다고 해요. 그래도 마추픽추 정도면 산 아래에선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해요. 때문에 잃어버린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잉카가 남기고 간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알아봅시다.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의 투팍, 잉카 유판기 황제의 재위기인 1400년대 후반에 지어졌어요. 사실 마추픽추는 일반적인 개념의 도시가 아닌 황제의 개인 별장 혹은 임시 대피소와 비슷한 용도의 도시였습니다. 알고 보면 마추픽추에 있던 약 750여 명의 주민들이 모두 황제의 수발을 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전부 종교 제례를 위한 사제들이었고 야나코나라고 불렸죠. 그렇다면 한 나라에 이렇게 많은 수의 사제가 한 곳에 있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마추픽추에서 발견된 유골들을 조사해본 결과 마추픽추에는 서식하지 않는 맹수의 뼈가 발견되는 등 이방인의 흔적이 많았어요. 즉, 마추픽추는 정상적인 도시는 아니었죠. 그럼 이들은 대체 어떻게 여기서 정착해서 살았던 걸까요? 마추픽추인들은 우선 농사를 짓기 위해 산 위부터 아래까지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정교한 수로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전부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산을 깎아 만든 인공 테라스에서 계단식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다만 밭이 4.9헥타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마추픽추는 상당 부분의 식량을 외부에서 수입했습니다. 또 철제 도구가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석조 건축과 조각술이 이루어졌어요. 청동끌로 대략적인 형태를 만든 뒤 모래로 연마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이 밖에도 산바람을 이용해 자연 냉장고를 만들거나 자연석으로 오차 없는 나침반과 해시계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잉카인들의 기술력이 정말 뛰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추픽추를 처음 발굴했을 당시에는 라마나 알파카의 뼈들도 나왔는데요. 이는 잉카인들이 도축해 먹은 동물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유적들은 대체 누가 발견한 것일까요? 우선 마추픽추는 1530년대 즈음에 쇠락을 맞이했습니다. 스페인 전사들이 들어오면서 천연두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잉카 제국이 쇠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추픽추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원래부터 험한 산지에 있었을 뿐더러 사람들이 위치조차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잉카 제국 멸망 후 계속 잊힌 상태로 존재했죠. 그러나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였던 하이럼 빙엄 3세가 한 원주민 소년의 증언을 토대로 그 실체를 확인한 게 시작이었어요. 본래 잉카 제국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잉카 제국 최후의 수도인 빌카밤바를 조사하기 위해 페루 원정팀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떠난 빙엄은 빌카밤바의 한 계곡을 조사하던 중 마추픽추의 계단식 밭에서 두 원주민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그중 한 꼬마아이의 안내에 따라 올라선 곳에 마추픽추가 있었습니다. 즉 빌카밤바를 찾으려 간 곳에 새로운 유적인 마추픽추가 있었던 거죠. 당시 마추픽추는 잊힌 도시였던 만큼 대부분이 식물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를 학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빙엄은 우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마추픽추를 뒤로하고 빌카밤바를 찾으러 떠났어요. 그러나 나중에 빌카밤바까지 발견하자 빙엄은 페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마추픽추를 재방문했고 4개월 동안 머무르며 유적을 찾아다녔습니다. 빙엄은 발견한 유물들을 합법적으로 미국 예일대로 반출했어요. 이렇게 가져간 유물이 무려 5만 점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뭔가 억울했던 페루 정부는 계속해서 예일대에 반환 요구를 했지만 예일대 측은 시종일관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 처음 협상을 진행했고 2011년 발견 100주년을 기념해 반출한 유물 중 5,000점을 페루에 반환했습니다. 잉카 땅의 왕관, 마추픽추의 들쭉날쭉한 벼랑 위에 우뚝 선 화강암의 도시, 낭만보다 더한 낭만은 없을 것이다. 하이럼 빙엄이 유적지 발굴을 끝내고 남긴 말이에요. 지금까지 페루 쿠스코주 소재의 마추픽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마추픽추는 관광지로 재개발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마추픽추를 가려면 그 높은 해발 2700몇 미터를 직접 등산해야 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마추픽추와 지상바하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유료긴 하지만 존재해요. 물론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생각보다 산이 가팔라 산행에 지쳐서 제대로 구경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겹게 올라간 만큼 새로운 환경 속에 있는 마추픽추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죠. 페루인들도 마추픽추를 수학여행 가는 장소로 인식하곤 합니다. 또 예능 꽃보다 청춘에서 유희열과 윤상, 이적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마추픽추에 다다르자 눈물을 흘리는 장면 역시 마추픽추의 인상과 감동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네요. 유세븐 원더스 재단이 발표한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뽑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불가사의 리포터 김지윤, 아나운서 배윤, 엔지니어 이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